함께 never so close. Lazy and idle 안 놓으면 나의 현중소 모습 I'm in a loss. 겨울은 rosy 막연한 시간에서 더 I need some space. 이별처럼 you play I'm not okay. Burn out the beam and love of it. 추억의 해